늙어가는 게 슬프겠지.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.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. 마음에 따라서 변하네. 욕심 속 물감에 장난이지. 그게 인생인 거야. 조각이 춤추는 자라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.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러네. 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. 마음에 따라서 평안해. 욕심 속 물감에 장난이지. 그게 인생인 거야.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.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러네.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을